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양역을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과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세에 즈음하여 볼가리아 조선친선협회가 뷰렛진 6월호에 게재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 양역을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에 즈음하여 로마니아 새 사회주의당이 17일 인터넷 홈페이지 주최 사상에 올렸습니다.